I'm alone in this room for so so long. 너에 대한 생각들로 난 이런 노래만 들고 있어. 이 늦은 시간 내 폰이 울리네. 미안하단 말을 왜 이제 와서 해. Even the second is too late. 그 거짓말을 내게 하지 않았고 마지막 그 한마디 참아 떠나면 우린 함께였을까. Radio, radio, radio, radio. 널 지웠어. 외로운 오늘 밤도 사랑은 적고 그날로 우린 없어. 늘 내게 달렸던 연애의 시작과 끝 변함없이 같지 않은 착한 척하는 그 말투. 나 지긋지긋해 너의 실체를 알았게. 옆자리에 만족했던 멍청인 없어 이제도. 너만 yesterday 눈물로 뱉었네. 됐어 너가 진짜 변했더라도 난 already. You never know what I've been through. 울고 울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No, in the end, it won't be us. 절대 예전 같을 수 없잖아. Oh, God.